수리아기 산하통신이 6일 인터넷 홈페이지 김정일 영도자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점하여 조선 자기의 로선을 고수, 진보와 발전을 위한 길로 계속 전진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김정일 영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벌써 조선노동당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확관지도사상으로 틀어지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